탄산이 붙어줘 너를 탐하게 되고 불장난이라 해 코이테 가시를 가졌네 Hands down 태평이 된 boring crown Take that 그 순간한 거 낮게 물었고 들이 마셔 널 사랑하면 불완전한 비태로움 비틀거리고 증오 속에 미쳐져 사랑해.